새로운 도시로 떠난 희망을 가득 안고서 모든 게 새롭고 신난다. 허무함의 시작이야. 넌 두근거림 멈추질 않아. 기대와 설렘이 가득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. 새로운 시작.